저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묻는다.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.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보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. 아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. 아 테스야 소크라테스양 사랑은 또 왜 이래. 너 자신을 알라면 총대백곡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. 모르겠어 태수영.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.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.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. 아 테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나는 나에게. 아 테스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왜 저래.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여.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여. 아 테스야 아 테스야 아 테스야 아 테스야 아 테스야 태수영 아 태수영